새 달아오른 석탄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올려놓은 것처럼 심각하다. 미국의 한 장관이 로드니 킹 사건의 재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LA 흑인 폭동 발발 1주년 기념일과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의 최종 판결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주요 도시가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고요.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권총, 탄약, 소총 등 총기 구입을 이미 끝냈다고 하네요. 이런 계명사회에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그런데요. 한인사회의 폭동 대비책 기사 바로 옆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한국인 박모 씨가 관리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주다가 체포됐다고요. 참 답답합니다.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총을 사고 한쪽에서는 뇌물을 주고 그쪽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언젠가는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4.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4.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1915년 5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어느 마을 두 사나이가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와 잭입니다. 아키 해밀턴은 달리기에 타고난 재능을 지녔습니다. 그의 삼촌 잭은 그런 아키를 전설적인 육상 선수 해리 라살레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Come on, boy. Loosen them up. That's it. Now on the spot. One, two, one, two, one, two. What are your legs? Springs. Steel springs. 네 다리가 무엇인가? 용수철, 무쇠 용수철입니다. 그 다리로 무엇 하나? 트랙을 돕니다. 얼마나 빠르게? 표범처럼 빠르게. On your mark. Get set. 잭의 호각에 맞춰 달리기를 시작하는 아키. Come on, boy. Come on, boy. 아키는 오늘 기록이 그런대로 만족스럽습니다. 아키가 사는 마을은 목장지대입니다. 그래서 아키토레의 마을 청년들은 대부분 목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On a rockin' horse! Liz! Liz! Gun out the gate! Black can do that. 소를 무는 카우보이들 중에 아키도 보이고 레스라는 친구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레스라는 친구는 허구한 날 달리기 연습만 하는 아키가 영 못마땅합니다. We're the company of black, say Archie. Zach's my mate. We ran together. You fancy yourself as a runner, eh? He's more than a runner. He's top bloody athlete. Girls run. Men box. 남자는 권투처럼 씩씩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아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레스. 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고 호기를 부리는 아키. 물러설 수 없는 젊은이들의 자존심과 승부욕. 거기에 비아냥에 가까운 도전. 이 정도면 한판 시합을 벌일 조건이 다 갖춰진 셈입니다. 오케이. You're on. Barefoot. 결승점까지 아키가 맨발로 뛰는 대신 레스도 안장 없는 말을 탄다는 조건입니다. 동료 카우보이들 대부분이 레스에게 돈을 거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Barefoot. Bareback. Hey, this is gonna ride bareback. That's a joke. You want to lay money on that? I reckon. Five bob on Liz. Can we cover that, Archer? He just said he'd cover it. You're mad, Archie. 2-1, right? 25 bucks. Come on, Archie. Go to the rocks. Go to the rocks. All right, there's more money that says Liz wins, mate. There's more dough. What do you reckon? You're on, mate. Got a good bet there. Righto, let's go, boys. You're right, Archie. Line them up. Go up to the rocks. On your marks. Get set. Go! Go!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맨발의 아키는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빠른 아키라 하더라도 말을 향할 수 없습니다. 모래와 자갈밭 또 시냇물을 맨발로 뛴다는 건 사실 미친 짓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뛰고 또 뜁니다. 그러나 시합은 아키가 이겼습니다. 레스가 말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아키의 발 역시 피투성이가 되었죠. I can't understand you. Sorry, Uncle Jack. You've got the God-given. 잭 삼촌은 그런 얘기를 한 아키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실력을 발휘해야 할 큰 시합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Three days before your first big race, you have to go and do this. I'll still win. Yeah. Running's not all there is to learn.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은 하지만 사실 아키의 마음은 영 편치 않습니다. 아키는 군대에 있다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전쟁터로 나갔으니까요. 잭 삼촌은 말립니다. 18살밖에 안 된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키의 속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런던, 29th April. The War Office announces. Despite continual opposition, our troop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cross Gallipoli. Gallipoli. Gallipoli. 같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 마을 퍼스. 프랭크 멜 깁슨은 이곳의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그림자가 공사판이라 해서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That's it. I'm going to join up. Me too. What about you, Barney? Right. Eh? I'll be in it. Hey, the girls go wild over a uniform. Yeah? Of course, in your case, I don't think anything would help, but you may as well give it a go. Hey, we could all join up together. Count me in. Go on, Frank, you got to be in it. No, thanks. If you blokes all want to go and get yourselves shot. Barney, Bill, Snow. Well, I'm not scared. 이렇게 동료 인부들이 입대를 결심하지만 프랭크는 사실 입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도 이 시골 마을만큼은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미끄러져 오는 기차가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아키가 출전할 시합날입니다. 가족들의 전송을 받으며 잭과 함께 길을 떠나는 아키. 그의 가방이 유난히 큽니다. 호주 서부지역 아마추어 체육대회. 전쟁 중이지만 마을 체육대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선전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런데 선수 접수처에 불쑥 프랭크 던이 나타났습니다. This where you entered for the gift? It just closed a week ago. Oh, I've been out back. What's your name? Done. You registered? 신청은 이미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접수원 중에 한 명이 그를 알아보죠. 언제나 서서 스타트하는 프랭크의 특이한 자세 때문이었죠. 불법이지만 상금 외에 내기를 하겠다는 프랭크. Young Archie Hamilton's running. Who's he? Probably the fastest kid in West Australia, if not the country. What's he running? Under 10. Wouldn't want to take. 프랭크의 출전을 허락한 접수원이 서부 지역에서 가장 빠른 아키가 출전했다고 귀띔을 해줍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아랑곳하지 않지요. 달리기 하면 그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Now for the big event of the afternoon, the one you've all been waiting for, the Kimberley Gift. Announcing a late entry, FC Dunham Perth starting off 3 yards, the same mark as our own champion, Aki Hamilton. 출전에 앞서 잭은 아키의 정신을 재무장시킵니다. Come on, deeper from here. Now, what are these? Come on. Steel springs. 연습대와 똑같이 묻죠. Steel springs. What are they going to do? 그런데 긴장한 탓일까요? 무쇠용 수철 이렇게 대답하는 아키의 목소리가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키와 프랭크는 서로를 의식하며 있는 힘을 다해 달립니다. 하지만 아키의 가슴이 먼저 줄여닿았습니다. 환호하는 관중들. 소리가 울리면서 기마병들이 등장합니다. 기마부대에 입대할 지원병을 모집하기 위해서죠. 기마병은 군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아서인지 사람들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아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키는 기록에 흥분하는 잭 삼촌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기마병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잭도 이번에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We've been through a lot of scrapes together. Take care of it. 아키의 손에 메달을 꼭 쥐어줍니다. 위험한 고비를 지켜줄 것이라면서요. All right. 21. Yes, sir. Look at. 지원병 접수처에서 아키는 21살이라고 나이를 속입니다. 그러자 접수원이 말을 한번 타보라고 하죠. 아키는 말 타는데 자신 있습니다. His father had skinned him alive if he knew he was here. We can turn the blind eye if it's a matter of six months. 그런데 누군가 아키가 18살이라고 고자질합니다. 맨날 경주에서 졌던 레스였죠. 그 역시 지원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키는 기마병이 되려는 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키는 실망한 채 마을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프랭크가 악수를 청합니다. 경주에서 자신을 이긴 상대에 대한 관심 때문이겠지요. 함께 식사를 얻어먹은 프랭크가 아키에게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퍼스에 가서 다시 기마병에 지원해보자고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하는 아키. 두 사람은 흔쾌히 동행자가 됩니다. 어두운 밤, 달리는 기차에 뛰어오른 프랭크와 아키. 이 기차가 진짜 퍼스행일까? 아키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에 잠을 깬 프랭크가 아키를 깨웁니다. Hey, come on, mate. We're here. 기차 문을 나서는 순간 어제 바깥 풍경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가 퍼스야? No, mate, not quite. 아키의 물음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프랭크. 기차를 잘못한 것입니다. Two weeks. 퍼스까지는 2주일이 걸린다는 동네 사람의 말. 아키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사막을 2주일이나 걷는다는 것,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는 법, 물을 찾는 방법, 이렇게 사막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지식이 있는 아키였으니까요. Can you ride, Frank? Yeah, why? Just wondered why you didn't try for the light horse. Didn't want to. 사막에서의 첫날 밤, 아키는 말을 탈 줄 안다는 프랭크가 왜 기마병에 입대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의 위험에 무관심한 프랭크는 수치스럽게 여기죠. 하지만 프랭크는 정말 전쟁이나 입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요. 사막 횡단을 자신하던 아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자신하던 해와 초식의 이용법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모를 사막의 모래에 지쳐버린 두 사람. 그 순간 아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동물의 발자국입니다. 웬 사람이 낙타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키와 프랭크는 운이 정말 좋습니다. 행인에게 음식까지 얻은 이 두 사람은 근처 교수네 가족이 산다는 정보도 얻었으니까요. 달려가는 두 사람. 그들 눈앞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빨래를 널고 있는 집 한 채가 보입니다. 그래. 그래. 결국 사막 횡단에 성공한 것이죠. Why are you boys going to Perth? I'm going to join the light horse. Good. You too, Frank? 기마병으로 입대하려 한다는 아키의 말에 교수네 가족들은 모두가 기뻐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교수의 딸도 물론이고요. I do love the light horse uniforms. Most of the boys around here joined the light horse. If I'd had a son, that's what he would have joined too. Let's drink a toast to our brave young friend. The light horse. The light horse. The light horse. The light horse. 아키를 위해 건배하는 가족들. 프랭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날 밤 프랭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기마 부대는 농부만 받아주냐며 슬쩍 아키의 마음을 떠보죠. 프랭크의 뜻을 알아차린 아키. 그런데 프랭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을 탈 줄 안다는 게 거짓말이었죠. 아키는 그런 프랭크에게 말타기를 가르쳐줍니다. 마침내 펄스에 도착한 두 사람. 프랭크는 아키의 입대를 위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키 볼트 라살레. It looks good. Oh no, look. Oh no. 게다가 나이가 들어 보이게끔 가짜 수염도 붙여주죠. But what the hell are you all joining up for? The English murdered your own grandfather. 프랭크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할아버지가 영국군에게 살해된 아픈 기억 때문이죠. 하지만 프랭크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젊은이의 양심에 눈을 뜬 것입니다. 버스의 지원병 접수처. 수염까지 붙이고 멋지게 말타기 시범을 보인 아키는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랭크입니다. 그의 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발로 차보기도 하지만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말. 프랭크는 기마병 지원에 실패했습니다. All right, John. Thank you very much.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프랭크와 아키. 굳은 이별의 약수를 나누며 훗날을 기약합니다. 마침내 출정식. 갈리폴리 친구들이여 우리가 간다. 커다란 플랜카드의 글귀와 함께 지원병들은 이제 전장터로 떠나갑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별입니다. 프랭크 역시 군에 지원합니다. 철도 인부 시절의 동료들인 바니, 빌, 스노우와 함께 보병으로 입대한 것이죠. 1915년 7월 카이로의 호주군 훈련소. 프랭크와 세 동료는 이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조국 호주와는 전혀 다른 이곳 카이로. 벽돌로 쌓아올린 엄청난 파라오, 피라미드. 호주군들에겐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합니다. 군복 차림의 프랭크와 동료들은 훈련이 없는 날이면 시내 구경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외국 군인들이 한마디로 봉입니다. 군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과 유곽이 형성된 카이로 시내. 이곳에서 프랭크는 말을 탄 기마병들을 만납니다. 프랭크와 친구들은 값싸게 산 나귀를 타고 기마병들을 앞질러 가죠. 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열등감 때문이겠죠. 부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기강이 해이해지는 군인들. My name is Rosie. Hello, little kangaroo. 프랭크와 동료들 역시 그토록 조심하라는 카이로 뒷골목의 여자들을 찾아갑니다. I wonder if it'd be too much trouble to ask how much. 20 piastres. 이렇게 그들은 서서히 전쟁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This morning's exercise involves a frontal assault on an enemy trench. The enemy being some gentlemen from the Light Horse.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의 부대는 적의 참호를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상대는 기마 부대입니다. 기마병들에게 묘한 열등감이 있던 이 보병부대는 뭔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비록 공포탄이지만 열심히 쏴야 됩니다. 그리고 육박전은 실제 상황처럼 치열하게 치고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아키와 프랭크입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이렇게 이루어졌죠. 아이 Hey, you know what your problem is? What? The way you start. 체육대회에서의 첫 만남을 떠올리는 프랭크와 아키. 하지만 아직도 스타트의 자세에 대해서는 서로 자신의 폼이 낫다고 우겨댑니다. 서서 하는 게 낫다. 앉아서 출발해야 한다. Okay, you're on. Ready? Set. Go!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까지 누가 빨리 달리느냐 내기죠. 프랭크와 아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가 미쳤다고 웃어댑니다. 기분이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피라미드 돌에 프랭크와 아키란 이름을 새기는 두 사람. 그들의 우정은 전장에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제 프랭크와 아키는 헤어지기 싫습니다. 아키가 사령관인 바튼 소령을 찾아가 때렸습니다. 친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달리기 선수였다면서 함께 있겠다고 졸라댑니다. Well, a fast pair of legs is never a drawback in any troop. I'll do what I can. Thank you, sir. Thank you. 마침내 프랭크는 보병을 떠나 그토록 원하던 기마병이 됐습니다. 아키의 부대로 옮겨온 것이죠. 후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월 15일 아침 6시에 진격하라는 명령이었죠. 전날 밤 물 한 개가 자욱이 피어오른 강을 따라 아키와 프랭크의 부대는 출정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폭탄 세례 속에서 부상병들이 속출하는 바로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 전쟁의 한 가운데 아키와 프랭크도 있습니다. 실제 전투는 없이 적과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 보병 부대가 도착합니다. Bound to lose for sure. Frank! 철도 현장의 동료인 바니와 빌, 스노우와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프랭크. 하지만 전쟁은 그 기쁨마저 어느새 빼앗아가 버립니다. This new British landing is our only hope. We must do what we can to make it succeed. 보병 부대의 공격이 성공하도록 기마병이 적을 유인하라는 작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2만 5천 명의 영국군을 살리기 위해 총알받이가 되려는 것이죠. 승산 없는 싸움인 줄은 알지만 영국군의 공격에 성공해야 아군이 이긴다는 연대장의 명령. 공격은 다음날 새벽 4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령과 작전을 수행할 대대장 바톤 소령의 시계가 틀립니다. 기마부대에 앞서 먼저 적을 맞은 호주군 보병들. 이 싸움에서 동료 빌은 살았지만 마니는 죽었습니다. 스노우는 큰 부상을 입었고요. Just give me diary to Mum and Dad, will you? I just want them to know what I did. 부모에게 전해달라며 프랭크에게 일기를 건네주는 스노우. 프랭크의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왠지 모를 분노를 느낍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그 시각 대대장 바톤 소령은 아키를 찾습니다. 본명이 아키 해밀턴이냐고 묻습니다. 바톤 소령은 발빠른 전령이 필요합니다. 아키에게 그 일을 맡으라고 하죠. 몇 초 빠른 발이 수백 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요. 아키는 자기 대신 프랭크를 추천합니다. 공격을 몇 시간 앞둔 그 밤은 모두가 불안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바톤 소령의 전령이 된 프랭크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아키. 이제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악수를 나눕니다. 그 옛날처럼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4시 30분입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엄호 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키의 부대도 공격 준비를 합니다. The stop jet to this, sir, is still 7 minutes to go. Well, maybe they're luring the turf back to the trench to give them a final burst. Done. Get on to headquarters. Find out what's happening. 그런데 소령의 시계가 4시 23분을 가리키는 그 시각, 엄호 포격이 멈춥니다. 연대장의 시계는 이미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시계를 같이 맞추지 못한 탓에 엄호 없이 진격을 시작하는 병사들. 용기 있게 적을 향해 돌진하던 병사들이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해 적군의 총탄에 모두 전멸합니다. 두 번째 공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모두 적군에게 쓰러진 아군들.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장 마토는 대령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중간에 전화선이 끊겨버립니다. 할 수 없이 전갈을 들고 대령에게 달려가는 전령 프랭크.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간 그에게 대령은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격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프랭크는 이제 연대장보다 더 높은 사단장 가르너 장군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프랭크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전우의 목숨이 그리고 아키의 목숨이 자기 발에 달려있으니까요.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장군에게 달려가는 프랭크. 1초의 시간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On the other hand, excuse me, sir. The British are ashore at Suvla. Are they meeting heavy opposition? None, sir. Apparently they're just sitting on the beach drinking cups of tea. Tell Major Barton the attack is... 가르너 장군은 이 공격이 무모하다는 걸 알고 공격을 멈추라고 전하죠. 프랭크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하니까요. 프랭크가 달려오는 사이 끊겼던 전화선이 다시 연결됩니다. 대령으로부터의 전화입니다. 적군 기지에 아군의 깃발이 보였다면서 공격을 계속하라고 재촉합니다. 파톤 소령은 죽음이 뻔히 보이는 진격을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우들은 저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줄에선 아키 역시 잭 삼촌이 준 메달을 봅니다. Your legs. Springs. Steel springs. 아키는 잭 삼촌과의 대화를 되뇌어 봅니다. 너의 다리는 뭐지? 무쇠 용수철. 그걸로 뭘 하지? 트랙을 돕니다. 표범처럼 빠르게. Fast as a leopard. And let's see you do it. 프랭크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들려오는 출격 신호음. 프랭크의 절망어린 외침 소리. 적을 향해 뛰어가는 아키. 순간 그의 가슴을 피로 물들이는 총탄. 죽음. 아키의 젊음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고요한 여러분의 밤에 울리는 총소리, 비명.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호주 영화 갈리폴리였습니다. 늘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마치 뽀빠이 아저씨처럼 제가 한두 마디 덧붙였었는데요. 전쟁과 죽음, 우정, 참 이런 것에 대한 서사시 갈리폴리는 여러분 각자가 뽀빠이 아저씨가 되어보세요. 이런 삶과 죽음, 전쟁의 이 무거운 문제는 섣불리 제가 그저 시금치 많이 먹으라는 식으로 손쉽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